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합구정 강남거리 여기는 어디냐. 순이는 어디 가고 예슬이만 있느냐. 저 윈도에 마네킹이 외계 봄에 춤을 추네. 사하리야 보리야 공기야 파티야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곳을 왜 찾느냐. 건초장의 된장 김치의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영등포 명동거리 여기는 어디냐. 순이는 어디 가고 미스김만 있느냐. 진열창에 춤을 추네. 사하리야 보리야 공기야 파티야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고추장에 된장 김치에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Thank you.